안녕하세요. 아, 정말 만나요.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그 건강 상담, 의학 상담을 같이 우리 선우영 씨 선교사님하고 같이 나눠보겠는데요.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어디 편하셨습니까? 네. 그 지난 주 어떤 내용 했었죠? 네, 지난번에 이제 소화기관 거의 다 끝났지만 아직도 다 못 끝났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것 대강 했는데 그 각 그 장기마다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오늘 이제 하면 아마 소화기관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제 그 건강 강의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증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좀 좋겠다. 아.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그냥.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장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신장이 네. 아프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고 그런지 좀 좀 네. 구체적으로 좀 쉽게 좀 설명해 주면 네. 참 좋겠다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아 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장은 후복막이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아니고 혈행성 기관이고 이제 시간 날 때 그 말씀 다시 네네. 한번 이제 반복해서 드릴 수 있고요. 소화기관에서 지금은 소화기관이니까 네. 이제 소화기관에 대해서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아 우선 그 지난번에 위장에 대한 얘기를 지금 했어요. 예, 위장이라는 것은 아, 저기 먹었던 음식들을 죽으로 만드는 막 뒤섞여가지고 암죽을 만들어서 소장으로 내려가서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 기관이 이제 위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위에서는 주로 그 단백질을 소화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3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기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위에서는 단백질만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있어요. 펩시노젠이라는. 단백질만요? 단백질만 소화를 시킵니다. 탄수화물하고 기름은 뭐 소화를 못 시키는 건가요? 예, 못하죠. 그냥 죽만 만들어서 그다음에 샘창자에 와서 12장이라고 그러죠. 12장 또 샘창자에 와서 굳기름과 또 나쁜 기름 탄수화물 얘를 이제 분해하는 효소가 나옵니다. 그러나 일단 위에서는 펩시노젠이라는 단백질 효소밖에 안 나오고 그 저기 탄수화물을 좀 가수분해할 수 있는 효소는 이 아밀레이스 치매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치매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우리가 위에 입에서 뭐 기껏해야 20번 뭐 빠를 때 10번 씹으니까 예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침이 다 뭐 탄수화물을 녹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이 예, 좀 줄어듭니다. 복당류를 단당류까지 못해도 이당류 말토즈라는 중간에 있는 그런 복합 물질로 분해시키거든요. 이게 많이 분해할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그렇죠. 몸은? 결국은 분해를 해야지 마지막에 소장해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합니다. 복당류는 흡수를 못합니다. 탄수화물이 밥 먹는 그 상태는 그대로 못해요. 다 가수분해해서 아주 슈크로즈 설탕 있지 않습니까? 설탕물 네. 그 정도가 돼야지 소장해서 흡수할 수 있거든요. 성 교사님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뭘 먹잖아요 음식물을 네. 지금 우리 지금 소화기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먹어서 이제 들어가서 뭐 이렇게 깨물기도 하고 그렇죠. 하고 뭐 침도 잘게, 하고 잘게 부수는 거죠. 예, 부셔가지고 들어가면서 이제 소화를 하는데 위에서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어르신들 중에는 밥 먹을 때 물 먹지 마라. 그 어떤 분들은 또 여기를 빨리 또 이제 소화시키기 위해서 물 먹으면 빨리 내려가지 않겠냐 이런 분들도 아, 있는데 저는 잘못된 거.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위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펩시노젠에는 단백질 소화 효소가 있고 그다음에 또 HCL, 강산이 있어요. 염산이 나옵니다. 무서운 산. 네, 이게 그게 뭔가 아니 pH가 4.5, 보통은 7인데 중성이 7입니다. 알칼리와 산의 중간이 7일인데 이 염산은 강산에서 4.5입니다. 그게 네. 어느 정도죠? 그 굉장히 막 부식용이 강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괜찮은데 음식 먹지 않았는데 빈 위인데 공복인데 염산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스트레스 받을 때. 아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받으면 그 위의 점막이 염산으로 인해서 그 점막이 어떻게 돼요? 손상을 받아요. 높겠죠. 예, 그래서 네. 그러면 궤양이라 그럽니다. 아. 그래서 위궤양이 바로 염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 녹여가지고 뚫리면 뚫리죠. 그럼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한꺼번에 네. 그 염산이 완전히 천공이 날 때로 구멍이 뚫릴 정도로 하지는 않는데 살짝 하죠. 그러면 또 힐링이 돼요. 낫죠. 우리 몸에서 복원이 되는 거예요. 복원되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염산 나오면 또 이제 또 파였다. 그러나 정상은 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염산이 그러니까 음식을 먹은 다음에 이게 지금 강산이 나오면 관계없는데 빈 공간에서 빈 위가 없을 때 스트레스를 한번 이렇게 받게 돼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은 뭔가니 아 이건 신경계 계통에서 이제 이걸 나눠야겠는데 열 번째 신경이 있어요. 우리 몸에 뇌에 크레니얼 러브 이 뇌에 12가지 신경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제일 처음에 추신경 냄새 맡는 거. 냄새 맡는 그다음에 거. 두 번째 시신경. 시신경. 예, 그다음에 이제 동안신경, 뭐 눈동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12개가 있는데 열 번째 신경이 미주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주신경. 베이거스, 예, 베이거스 너브라고 그러는데 미주신경 그것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미주신경이 탁탁 이렇게 트리거 권총소들이 딱 방아쇠를 당겨줘요. 오. 그러면은 미주신경이 염산을 연결돼가지고 염산을 막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음식이 없고도 빈 위에 염산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위를 부식하는 거예요. 그럼 저처럼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그런 거 먹는 게 좋죠. 우유 같은 거 약간 네. 뭐 알칼리스 비슷하게 그 음식을 먹는 거는 아, 좋죠. 오히려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하면 그럼요. 좀 그럼 중화되는 거죠. 중화되는. 네. 그러니까 무슨 탄수화물 빵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저기 쌀하고 밀가루를 보면 이 쌀이 알칼리 쪽입니다. 이 저기 이 빵은 산소에 가까워요. 그래서 위궤양 환자들에게는 우리가 권유합니다. 뭐 이거 군대에서 감빵 먹지 말고 라면 먹지 말고 빵 먹지 마세요. 왜 살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잡수세요. 찹쌀에다가 스티키한 거 예? 그런 거를 먹으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알칼리가 가깝기 때문에. 알칼리 가깝기 때문에. 예, 밀가루는 산성이에요. 산성. 예. 그래서 이 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미주신경이 딱 건드리면 공복에 그것이 이제 점막을 부식한단 말이죠. 예, 그러나 진짜 권총이 쏘는 것처럼 탁 그렇죠. 탁 예, 트리거 탁 그냥 권총 쏘듯이 네. 딱 막 울려가지고 그게 염산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염산이 이제 왜 있겠어요? 염산이 뭐 소화시키나요? 염산이 왜 나옵니까? 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네. 밥을 먹을 때요 아무리 네. 씻고 또 뭐 굽고 뭐 해도 네. 하다 보면 뭐가 들어요? 박테리아든가 곰팡이라든가 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입에 들어갈 땐 다 씻고 굽고 그렇죠. 뭐 하지 저기 100도로 끓이고 해도 네네. 변이 나올 땐 뭐가 나와요? 다 그 이콜라이 대장균이 나와요. 어 맞아 그러네요 진짜로. 그렇죠. 네네.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안 먹지 않습니까? 다 정결하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장의 항문에는 항상 이 대장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 갑자기 돌발 질문인데 그러면 이게 원래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해는 여기에서 좀 모여 있으니까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같이 들어올 때 이미 박테리아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근데 뭐 우리가 저 이콜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조금은 들어와요. 아무리 우리가 정결하게 음식을 만들고 해도 이콜라이는 사방에 있어요. 대장균이. 그래서 그것이 뭐 몇 밀리미터에다 몇 개가 있느냐 두세 개가 있는 건 있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주 깨끗하다고 보는 거예요. 100개냐 뭐 200개냐 1000개냐 이렇게 숫자가 많을 때는 이 병변을 일으키지만 조금 있을 때는 뭐예요? 우리 몸속에 HCL 염산이 죽여버려요. 곰팡이나 무슨 이렇게 쓸데없는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은 염산이 있기 때문에 염산이 죽이기 때문에 이거는 염산은 소화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소화할 수 있도록 돕긴 하지만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나 주 그 기능은 이런 이물질 이거 올 때 죽이는 것이 역할이 그 염산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위라는 것이 이게 단백질을 소화하고 염산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게 이제 뭐 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위에서 내려가가지고서 그다음에 어디가 나오는 거니 샘창자. 샘창자. 다시 하면 12장이 12장. 같은 얘기예요. 12장으로 나와요. 그럼 12장에 내려가면 12장이 어떻게 생겼는 거니 영어 C자로 생겼다고 그랬어요. C. 예, 영어 C로요. 왜 C냐. C로 되면 그 가운데 폭 들어간 데가 뭐가 머리가 무슨 머리가 아니고 이자의 머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자의 머리. 이자가 뭐죠? 이게 이자는 해삼처럼 아주 뭉뭉한 게 기다려요. 꼬리가 있고 그 이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 왜요? 이자 안에서 3대 영양사를 다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12장 거기에 있는 이자가 그렇게 3대 영양소를 이렇게 그럼 다 이제 분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샘창자의 가운데 C자의 가운데 구멍이 딱 뚫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이렇게 그 관이 그 이자에 팬크레스라고 그러는데 이자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니? 탄수화물을 녹이는 아밀레이스라는 녹말을 탄수화물을 소화시켜 효소가 있고 또 두 번째 단백질. 단백질은 아까 있었다고 했죠? 위에도 있었죠? 근데 또 있어요. 펩신이 또 있어요. 거기요. 이자에도. 그 다음에 이자에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하는 저기 그 라이페이스라는 그 기름을 녹이는 효소가 있어요. 이 3대 영양소가 영양소를 녹이는 그 소화 효소가 이자에 있는 거예요. 이자에.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자가 이제 머리가 그 C자라는 샘창자 12장에 딱 박혀가지고 거기에 관이 연결돼가지고 들어가고 이 지금 이자가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이자가 왼쪽에 있어가지고 이 이자의 제일 꼬리가 우리 몸의 제일 왼쪽에 위에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위에 뒤면 뒤쪽에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지라라고 해서 지라. 지라. 예. 지라는 스플린이라고 하는데 지라는 그러니까 이자는 췌장이라고도 해요. 한자로 쓰면 췌장. 우리나라 말은 이자. 이자. 영어는 팬크리아스. 그런데 이자가 해삼처럼 길다 그랬잖아요. 굵금을 하고 그냥 막 뭉클뭉클해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딱 그 12장 C자에 딱 박혀 있어가지고 그 소화효소가 나오는데 끝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지라가 있는 거예요. 지라. 예. 그 지라가 있어가지고 지라는 모양이 긴 것이 아니고 예. 탁구공만 해요. 탁구공만 해요. 예, 탁구공 동그래요. 동글동글. 근데 그게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소화기관이 아니에요. 그 뭐예요, 그건? 혈행기관이에요. 혈행기관. 아까 예. 그 신장 같은 혈행기관. 그렇죠. 예, 신장 같은 혈행기관이에요. 걔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피가 있잖아요. 피 돌잖아요. 네. 우리가 피가 많잖아요. 근데 피가 오랫동안 쓰는 게 아니라 한 3개월에 4개월 쓰면 피가 기운이 다 돼가지고 더 못 써요. 그 뭐, 걔는 어디 가요, 피는? 그러니까 이 지라. 예. 이 지라에 가서 죽는 거예요. 아, 피들이 굴러가서? 피들이 모여가지고 지라에 가서 죽어요. 그러면 죽어가지고 어떻게 되면 좋은 거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철분, 페로슬로페이트는 그 철분은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피를 조성을 만들게 하고 나머지 이제 막 허른 거 못 쓰는 거 어떻게 돼요? 이제 오줌으로 나가거든 변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현님, 이게 물론 방송 중에 좀 죄송하긴 한데 왜 이게 욕이 아니라 속된 말 어르신들이 이래 지라 맞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지라하고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말이 발음이 비슷한지 모르는데 하여튼 지라는 지라. 그런 말은 스플린. 예, 그런 이제 혈액기관인데서 이 피들을 수명이 다한 피들을 거기서 모아가지고 그냥 죽으면 그 피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죽으면 다 굳어버리는 거죠. 뭐 굳어서 뭐가 돼요? 없어지고 뭐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땅에서 나왔으니까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소화기관이 이제 위에서 내려가가지고 샘창자로 올 때에 샘창자 다음에 뭔 거니? 회장. 아, 저기 공장 회장. 고장, 내려가지 않습니까? 고장? 예, 네. 그 안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게 7미터나 된다지 않습니까? 예, 그 돌면서 흡수를 하는데 소화를 해야지 소화가 돼야지 그 흡수하지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내려가도 소화를 못 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샘창자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대 영양소를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있다 그랬죠. 이자를 네네. 통해서. 그런데 그 왼쪽에 있다 그랬죠. 그 오른쪽에 뭐가 있을까요? 이자가 있고 지라가 있으니까. 예, 그건 왼쪽이고 오른쪽에는. 오른쪽에는 간이 있어요. 간이 있군요. 네, 간이 있어가지고 사각형으로 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간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니? 간 안에 뭐 있을까요? 마음. 마음은 뭐 저기 다산 하트라고 그러지만 무슨 어디서 간에서 그렇습니까? 거기는 쓸개. 쓸개가 있는 네. 거죠. 예, 쓸개가 있는데 쓸개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네. 예, 바일이죠, 바일 주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쓰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간에서 그 담즙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운데에 쓸개 주머니에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지고 있다가 그것이 이렇게 관을 타고서 내려옵니다. 네. 어디로 내려오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장. 한 저기 12장이죠. 12장 가운데 씨름을 했잖아요. 네. 이자가 나오죠. 이자에서 나오는 관이 12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간에서 나오는 쓰레기에서 나오는 담즙. 네. 담즙하고 이게 연결이 돼요. 연결돼가지고 두 개가 관이 있잖아요. 간에서 나오는 줄, 저기 관, 이자에서 나오는 관. 그게 만난다. 두 개가 만나가지고서 하나가 돼서 그다음에 샘창자로 들어가. 샘창자. 샘창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이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기름, 기름이 소화하는 것이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어디요? 이 담즙이 뭘 합니까? 기름을 녹이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거예요. 또 이자에 있는 기름을 녹이는 라이페스라는 그 효소가 양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양쪽에서. 왜? 왜냐하면 기름이라는 거는 네. 이게 에너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4라 그러면 단백질은 4.7이고 네. 킬로칼로리요. 그다음에 굳기름은 9.3이에요. 엄청 높네요. 그러니까 이 굳기름을 소화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담즙에서 나오고 이자에서 나와가지고 샘창자에서 막 그냥 그 저기 그 고기라든가 기름을 막 소화해가지고 내려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공장 회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 만약에 쓸개 기능이 안 좋거나 좀 그러면 병이 나고 그럼 탈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런 말 많이 듣죠. 네. 만약에 나 소화하시면 안 된다. 담석증이 있다. 네. 담석증이 있으면 이제 돌이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돌을 뛰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골블레더 그 저기 담즙 그 주머니를 몽땅 뛰어버리거든요. 담낭이라 하나요 그거를? 그죠. 담낭이라는 거는 네. 그죠. 담낭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주머니를 이제 한자로. 예전에 한번 병원에서 그 돌 꺼내는 거를 그렇죠. 본 적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기계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이제 미디어로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걸 이제 조작을 하면서 넣고. 아니 저 정말 인간의 몸에 그렇게 큰 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쓸개의 그 담즙이요. 네. 그 나가는 길이 막히면 그것이 컨덴서 이렇게 응축돼 가지고 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관 이 길이 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이 짧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내려다가 어디가 좀 막힌다든가 뭐 기생충이 있다고 막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기생충 있죠. 때문에도 막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들어가기도 하죠. 예. 어떻게 그래서 그것이 막히면 그다음에 나가지 못하니까 응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생겨요. 저기 요관결석도 마찬가지, 신장결석도 마찬가지니 물을 적게 먹게 되면 그것이 이제 컨덴스 응축이 돼가지고 돌이 되는 거예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나요? 좋죠. 그럼요. 네. 자, 물만 쓰는 얘기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 하여튼 네. 소화기관을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예습을 이제 소화기관 하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침에서 뭘 해요? 이제 탄수화물을 약간 탄수화물을 녹이고. 약간 이제 녹여주죠. 네. 그다음에 식도를 통해 가지고 위로 가면은 위에서는 소화하는 것만 우선 그 뭐가 돼 있어요? 단백질을 소화하는 펩신오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다음에 내려가죠. 샘창조로 내려가잖아요. 네. 샘창자 가면은 간에서도 나오고 이자에서 나오는데 간에서 나오는 것은 지방만 저기 소화시켜주고 이자에서 나오는 것은 3대 영양소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영양소 효소가 나와가지고 저기 음식을 분해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공장 소장이 세 가지 아닙니까? 샘창자 12장이 제일 처음이에요. 두 번째가 공장. 비어있단 말이에요. 비어있어요. 예? 한 3미터는 비어있어요. 3미터는? 예. 한 4미터는 그다음 회장이에요. 회장. 꾸불꾸불하면서 그때서부터 아주 그냥 막 힘 있게 영양분을 막 흡수하는 거예요. 예. 그 내려가지고서 이제 마지막에 회장에서 큰 장자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회장이 가운데서 쭉 내려오거든요. 막 코일처럼 꾸불꾸불해가지고 7미터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이제 이 골반쯤 내려가지고 이게 큰 창자로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네. 그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시작하는 것이 큰 창자의 시작이에요. 큰 창자의 시작.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맹장인데요. 맹장이 오른쪽이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네.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그러니까 작은 창자는 길지만은 이 구경이 작아요. 근데 큰 창자는 구경이 커서 큰 창자고 길이는 1.5m밖에 안 돼요. 짧네요. 짧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밑에 골반 아래쪽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다이아미터가 이제 구경이 커가지고서 거기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뭐 상행성 결장이라 그래요. 상행성 올라가서. 예, 올라가는 큰 창자 이런 뜻이에요. 올라가는 큰 창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한 50cm 지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어디예요? 옆으로 이제 행행 옆으로가 지나가죠. 90도로 꺾여가지고 가요. 아, 이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가는 거예요, 소화가? 그렇죠. 다 내려왔다가 오른쪽으로 비스듬해가지고 큰 창자에 올라가는 거예요. 상행성 결장. 이제 밑에 있는 맹장장, 맹장 밑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이제 위로 허파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야. 인제로 올라가다가 이제 그 프레닉, 그 저기 그 횡경막 밑에 가가지고서는 90도 돌아가지고서 평행으로 내려가, 옆으로 가는 거예요. 횡행성 네. 결장. 네. 가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직각으로 내려가죠. 직장? 예. 아니, 내려가면 네. 더 있어야 직장이 네. 되고. 내려가죠. 그러면 하행성 결장. 하행성 결장. 예, 하행성 결장은 내려가는 큰 창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보면은 이제 항문으로 나오기 전에 네. 이제 두 기관이 또 있어요. 에스모이드, 에스모이드 결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S자. 저기 우리 영어로 S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S자 모양으로. S자 모양으로 구불구불하게 네. S자 모양으로 결장. 결장의 이제 한자로 큰 창자벌 결장이라거든요. 네. S자 결장이라고 그래요. S자 결장. 결장. 네. 그 S자 결장은 이게 중구루하게 돌다가 그 다음에는 이 가운데 와가지고는 직장이에요. 항문 바로 위에 직장. 직장이 뭐예요? 곧바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네, 네. 예, 있는 거예요. 그럼 직장. 그 다음에 항문이에요. 그 항문도 보면은 내관략근, 외관략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저기 이거 치질 생길 때는 암치질, 수치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치질이라는 것은 안의 혈관들이 비대돼가지고 튀어나온 거고 암치질이라고 그러고 수치질이라는 것은 바깥에 관략근이 둘이 있어요. 내관략근, 외관략근. 아주 그 관략근이 세거든요. 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그 관략근의 혈관들이 막 바깥으로 나오면 이게 막 지렁이가 치지요. 꿀꿀하거든요.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그 뭐 치질이라 그러죠. 아, 그게 터지면은 그 터진 피가 나는 거죠. 힘주고 그러면. 네네. 예, 그래서 하여간에 항문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전체가 한 9미터쯤 돼요. 9미터. 예, 소화기관이 9미터 정도 예, 된다. 그러니까 입에서 들어가면 거기서 목이 식도로 들어가면 25cm 정도 되고 위도 한 25cm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창자 해가지고서 한 또 7미터. 그다음에 이제 예, 그 대장이 1.5m. 그래서 합하면 한 9m쯤 되는데 키가 큰 사람이면 더 길이가 있고 또 어린애들은 작겠죠. 그럼 대강 이제 평균으로 7 9m 정도 봅니다. 그러면 보통 정상인 정도의 성인으로 기준했을 때 신진대사를 가진 사람이 뭐 음식물 섭취했을 때 대략 이 소화되는 것까지는 최종 단계까지 가는데 한 얼마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을 아침마다 본다든가 네. 24시간 만에 나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아침마다 변을 잘 보는 사람이 건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틀린 말은 아닌가요? 그렇죠. 아, 그럼요. 왜냐하면 먹는 건 우리 안에 몸에 들어오는 것은 다 24시간 있다가 다 나갑니다. 아니, 그러면,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다 나가요. 왜 여성분들은 변비가 좀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그 남자하고 여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선 물이 네. 뭐 우선 물이 적은 경우에 물 안 먹는 경우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채소 같은 그 채소류를 많이 먹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물 먹는 얘기를 점점 해야겠어요. 네. 물. 왜냐하면 예. 야, 물 먹기 전에 예, 그 찬양 한 곡 듣고 예, 알겠습니다. 오겠습니다. 네.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살 때도 247-4989, 부동산은 강변시계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전화하세요. 02-247-4989.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저희가 이제 소화기관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네. 9미터나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긴 음식물 입장에서는 긴 여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이 누리고 살라고 했던 에너지를 네. 다 흡수할 수 있는, 정말 재밌는, 그러니까 우리 몸 하나만 사실 알아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했더만 네. 물.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24시간 동안에 9미터로 네. 9미터 여행을 하면서 이제 네. 아침마다 저 변을 이제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내려갈 때에 그냥 막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는 괄약근이 많아요. 제일 처음에 있는 괄약근이 이 식도에서부터 위 내려는 그 중간에 괄약근이 있어서. 아, 이 중간에 식도에. 예, 밥을 먹고 나서 물건을 안 먹고 살 때 밥이 내려오느냐? 못 내려와요. 괄약근이 있어서. 그다음에 위에서 작은 창자로 내려가는, 거기서 보면 또 괄약근이 있어요. 거기도 안 밥 먹는다고 해서 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딱 이렇게 목 자르듯이 딱 이렇게 매 넣는 거예요. 괄약근이 있어가지고 못 내려가요. 이 톨게이트처럼 통행세 내야지 내려오고. 그 통행세는 바로 뭔가 하니 네. 산도차예요. 산도차에. 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의 위는 뭐예요? 산성이에요. 왜냐하면 강산이 나오니까 합해져가지고 산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 저기 위를 지나가면 뭐예요? 그다음에 12장 안에 12지장. 12장에는 담즙이 나오는데 그게 알칼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도차에 의해서 그 적당한 때에 그 열어져요. 그리고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금방 뭐 금방 저기 생창자로 내려가고 소장으로 뭐 큰 창자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일단 괄약근에 딱 이렇게 쥐고 있어가지고 못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이쪽이랑 이쪽이랑 니네 딱 맞을 때까지는 대기하고 있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로 따지면 마음이 맞아야지 서로 마음을 열어서 통하고. 뭐 이런. 뭐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요? 충분하게 밑에서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암죽을 만들고 분해하고. 이 위에서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기다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 움직여가지고서 평평하게 그 산도가 맞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다 음식이 다 됐다 싶으면 소화할 수 있다, 저기 흡수할 수 있다 싶으면 그때 이 오토노믹 넘버스 자율신경계가 우리가 마음대로 아 문 열어 닫아 이게 뭐 못하거든요. 아 이게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뭐 전혀 못합니다. 이거는 자율신경계가 하는 거예요. 자율신경계가. 자율신경계가. 예, 그 자율신경계가 뭐라지 산도 차이를 하는 거예요. 알칼리와 산의 그 차이에 어느 정도 내려가서 맞으면 그때 열어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예요?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위에서 죽을 만드는 거예요. 막 돌리고 막 소화하고 막 하다가 이게 다 됐다 싶으면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샘창대로 내려가가지고 그때 다시 또 국기령문을 또 소화시켜야 되니까 또 간에서부터 쓰레기 나오고 쓰레기즙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자에서 또 3대 영양소 효소들이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막 뭉개주고 막 소화시키고 그래가지고 공장으로 내려가면서 내려가다가 그때 어떻게 그다음에 작은 장장이 다 왔어요. 작은 장장이 다 와가지고 오른쪽에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또 관약글이 있어요. 거기도. 그것도 또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충분하게 다 소화하고 작은 장장에서 그런 다음에 아, 됐다 싶으면 그냥 열어줘요. 그때 큰 장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뭐 소장이 내려갔다고 해서 금방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딱 이렇게 쥐고 있어가지고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장대에서 이제 오면은 거기는 이제 영양은 다 빠졌지만 이제 물하고 찌꺼기만 남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큰 장대에서 뭘 해요? 큰 장대 역할은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큰 장대에서 물을 막 흡수해가지고서 올라가면서 옆으로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24시간 있다가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찌꺼기만 남는 곳이 변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물 얘기를 지금 해야겠어요. 왜냐 그러냐. 지금 할 때가 됐다. 딱. 예. 네. 우리 몸 속에서 나가는 물이 하루에요. 1.8리터가 나간다고 그래요. 아, 1.8리터요? 예, 많이 나가죠. 많이 나가네요. 예. 그러니까 소변도 나가죠. 대변도 나가죠. 네,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 몸속에 효소가 네. 다 물을 타고서 내거든요. 호르몬이거든요. 호르몬. 분비하기 때문에 네. 물이 없으면 말라지면 이 저기 그 효소를 운반을 못해요. 물을 통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이 자꾸 나와가지고 소화하고 내려가면서 하니까 물이 많이 필요해요. 메타볼리즘, 대사작용을 하는 거, 효소작용 하는 거, 또 이렇게 옮겨주는 거, 찌꺼기 버리는 거, 이것이 전부 다 피를 통하지만 피도 물을 받아가지고 같이 해야 되지 피가 컨덴서 막 진해지면은 탁 해가지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1.8리터가 나가기 때문에 기본으로 우리가 1.8리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가니까 그 흡수를 해야 되죠. 흡수해야 되니까. 예, 그거 밸런스를 맞추려면 네. 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 90%가 물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1.8리터가 나가는데 우리가 우리도 1.8리터를 먹어야잖아요. 네. 2리터를 먹어야잖아요. 우리 컵 하나가 보통 200리터예요. 어, 이게요? 200ml예요. 뭐 두유 같은 거 조그마하잖아요. 이거 컵 하나가 200ml면 이런 거를 하루에 10잔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 네. 아까 얘기했던 음식을 먹은 다음에 물을 많이 먹으면 소화하는데 희석이 돼가지고 네. 저 안 좋아요. 아, 그래서 물을 먹지 말라는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 그러나 우리가 국을 먹지 않습니까? 네. 밥하고 뭐 반찬하고 먹을 때 국을 먹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네. 이 국을 먹는다는 것은 소화를 잘 하기 위한 것이지 물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량으로 물 먹으면 문제가 있지만 네. 국을 먹는 정도 밥하고 같이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뭐 스프나 이런 거 따지면 거의 스테이크나 이런 네. 빵이라든지 네. 이렇게 단단한 음식들 먹잖아요. 그래 주스라든가 티 다 마시잖아요. 와인 먹지 않습니까? 아, 한국 사람들은 국을 먹죠 대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주 뭐 지나치게 먹는 거면 좀 문제이지만 보통은 우리가 국을 먹고 밥을 먹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과외로 음식 외에 우리가 물을 마셔야 돼요. 네. 음식만 가지고는 1.8리터를 충당 못합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30분 전에 네. 하나 저는 이렇게 해요. 지금 200ml 한 컵을 먹어요. 네. 아침에 깨서 또 한 컵 먹어요. 그러면서 두 개 먹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또 한 컵 먹어요. 네. 또 점심과 저녁 사이에 그러면 먹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먹게 되잖아요. 네. 뭐 움직이고 공부하고 물 마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렇죠. 또 말하면 또 먹고 싶고 말이죠. 목이 이제 네. 축축하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녹자를 먹잖아요. 네. 네. 적당하게 한 번만 더 먹으면 다섯 개 먹으면 그러면 1.8리터 반은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개는 뭐예요? 다섯 개. 나머지 이 국이나 밥이나 과일을 먹고 할 때에 이게 다 다섯 개는 들어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부러 먹지를 않더라도 식생활을 그렇게 규칙적으로만 해도 그럼 일반적으로 밥 먹는 거 그다음에 그냥 물을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먹기 싫다고 해서 안 먹어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예. 그래가지고 제가 돌이 생겼어요. 내가 비뇨기과 의사니까 맨날 신장 교정 수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근데 여기 뉴질랜드 와가지고 예. 15년 됐는데 한 3, 4년 됐나요? 갑자기 오른쪽에 예. 굉장히 선통, 네. 콜레기뼈 굉장히 네. 아팠어요. 네네. 아 그래서 응급실을 갔어요. 남이장 저기 저를 이제 데려다 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조그만 3mm 내지 5mm 정도의 조그만 돌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보여주는데 내가 그 수술하는 사람인데 내가 걸렸네. 아,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요. 남들 환자들 보고 그러거든요. 돌 환자들 보고 물 많이 잡수세요. 물 많이 잡수면 좋습니다. 근데 저희 오비맥주나 술 먹으면 안 돼요. 네. 돌은 굴러 내려가야 되는데 술 먹으면 이 점막이 노면이 매끄럽지 않고 우두두두 하니까 돌이 안 내려갑니다. 네네. 그래서 수박도 먹고 주스 먹고 좋은데 물 많이 먹으면 좋은데 맥주나 술을 먹지 마세요. 이러면서 제가 많이 그 물 먹기를 권유했는데 전 이상하게 물이 안 먹혔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 아파가지고 갑자기 돌인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내가 말한 것도 내가 지키지 못했네 싶어가지고 그때서부터는 꼭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전에 아침에 간식에 그래가지고 먹으니까 나중에 엑스 찍어보니까 녹아가지고 다 솟지 말았어요.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아무리 잘 알고 있는 의사 박사라 하더라도 안 지키면 네. 생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꼭 잘 마셔야 된다. 이게 네. 이제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걸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근데 살다 보면 사람들이 또 이제 현대인 같은 경우 특히 좀 바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규칙적으로 이제 식사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와 함께 제일 많은 게 소화불량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현대들한테 좀 그래도 좀 이거를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좀 팁 이런 노하우가 없을까요? 아 제일 중요한 건 위죠. 네. 네 위인데. 지금 이제 헬리코박터 박테리아라고 박테리아 헬리코박터 이제 균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 후에 저기 발견돼 가지고서 위궤양 또 심장장애가 십이장궤양 네. 그 약이 두 가지거든요. 네. 위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장자 아니에요? 작은 장자 시작하는 그 십이장궤양이 있고 그 전에 괄약근 전에 나오는 위궤양이 있어요. 근데 이 궤양이 왜 생기느냐? 그런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그냥 보링한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럴 때 운전수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식사 제대로 못하고 막 피곤하고 막 그럴 때 스트레스가 오면은 미주신경이 탁 막 트리거 권총선을 해가지고 막 점막이 말이죠. 상하거든요. 근데 그 후에 그것도 문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헬리코박터 박테리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하면 되느냐.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트리엠신 저기 엠피실린, 엠피실린하고 그다음 메타로디다졸 하는 거 있어요. 그럼 이제 소화기관에 있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인도에는 그게 참 아주 퍼플러해요. 왜냐하면 이제 인도에 가면 똥이 막 사방에 가루가 있어요. 그냥 네. 똥을 아무데나 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먼지 나고 덥고 그러니까 사방에 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다 보면 이콜라이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메트로디자졸이라는 이 인도에서는 이걸 많이 먹어요. 많이 써요. 그러면 우리 뭐 특정 제품은 아니지만 옛날에 광고에 헬리코박터균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뭐 요거트 같은 거 이렇게 막 성전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 어떤 거예요? 뭐 불 뭐라서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거.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헬리코박터리를 네. 뭐 잡는다 이렇게 나오는 네. 제품은 그러니까 아 그래 이 저기 그 헬리코박터 위궤양을 죽이는 그 3대 중요한 약이 이 세 가지가 저기 엠피실린 그러니까 항생제죠. 네. 그다음에 창자에서 이런 기생하는 이콜라이라든가 다른 잡균을 죽이는 메트로디다졸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 약 두 가지가 다 우리 몸에 소화기관이 나쁘기 때문에 뭐냐면 중화시키는 또 약이 있어요. 예, 그것이 그 저기 우리 저기 제산제 뭐 그러니까 설사 뭐 이렇게 속을 아니 소화제에도 그러면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효소가? 그게 이제 뭐가 있는 거 아니? 보통 이제 술 먹으면 네. 위가 이제 나빠지니까 속 아프다 안포젤 그러잖아요. 안포젤을 먹잖아요. 안포젤. 예예. 안포제 같은 그 중하의 그 재산제라 그래요. 네. 항생제나 무슨 스테로이드 약을 먹을 때는 위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재산제를 이제 주는데 그런 재산제하고 앰피실린하고 메트로니다졸 장의 균을 죽이는 이 세 가지를 먹는 3대 필수 약이에요. 어, 그거를 필수야. 3개월 코스를 먹는 겁니다. 어. 3개월 코스 먹다가 보면요. 이 위궤양의 반이 다 클린 깨끗이 돼요. 치료가 돼요. 그럼 나머지가 또 3개월 있다가 네네. 3개월 있다가 또 다시 3개월 하면 또 반이 없어집니다. 그만큼 이 약이 지금 그 좋은 그 반응을 일으킵니다. 앰피실린, 브로드 스펙트럼 여러 균을 다 죽일 수 있는 그거. 그걸 얻으려면 의사한테 가야 되나? 그렇죠. 뭐 어차피 처방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병이 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어쨌든 소화기관을 다 끝냈어요. 긴 네. 9m나 되는 9km도 네. 아닌 9m 되는 소화기관을 끝냈고 이제 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네, 다음 시간에 어떤 거에 대해서 저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뭘 했죠? 우리가 이제 눈에 대해서 했고 그렇죠. 코 해서 이제 소화기관 했고 또 귀에 대해서 다 끝났죠?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신경 관계가 있어요. 네. 네. Nervous system 신경 관계인데 중추신경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 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는 아까 말한 autonomic nervous system 그 자율신경계 이런 네네.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이제 어떻게 이게 지배하고 하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기 뭐야 저희 청취자분께서도 이게 당뇨에 대해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그럼 예 지난번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네. 시간이 지금 안 돼 다음에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하면서 그걸 당뇨 얘기를 한번 예, 준비를 해서 하면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좀 뭐 저도 약간 좀 비만이긴 하지만 그 예. 당뇨에 대해서 좀 많이 예, 예. 심각한 그 좋은 그 또 예 그 내용들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 항상 돌보시라고 우리 천우영 씨 목사님께서 우리 항상 이렇게 아 정을 만나 이렇게 오셔가지고 설명하고 주시는데 우리 청취자들 건강 의사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네. 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모든 것을 다 정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만들어 주시고 또 다 잘 만들어 주셨는데 저들이 죄가 많아서 더 과하게 저희가 무리하게 욕심을 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폭음과 또 쓸데없는 것을 먹고 과음하고 절제하지 못한 일들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그 몸을 관리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그 모습대로 잘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